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보내고 아주 진한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의 목소리